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지키는 낮은 사람들 카타콤 라디오 채널 1 내가 복음이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저희 세 번째 코너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원래는 양 목사님 코너죠? 네. 바이블 인사이트.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사안이 또 있어가지고 안 해가지고 자꾸 기다리게 만들어. 네.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좋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봤던 피드백 중에 가장 좋았던 게 2D로만 읽혀졌던 그 성경이 바이블 인사이트를 듣고 나서 좀 3D로 읽혀진다. 네. 아 이거 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안 갔다 왔으면 이 방송을 어떻게 할 뻔했냐. 보내셨구나 주님.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특집이라서 예, 바이블 인사이트는 다음 주로 넘기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특집이기도 합니다. 중간 중간에 계속 왜 안 하냐, 왜 이거 왜 안 하냐 계속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예, 그래서 오늘 게스트 초대해서 네. 그 특집 방송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네.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네. 시즌 1 때 이제 오셨던 방송, 시즌 1 때 오셨고요. 네. 지금 에피소드 다운로드 한 2위 정도 됩니다, 요게. 시즌 1에서요? 시즌 1, 그러니까 통틀어서, 뭐 지금 시즌 2 얼마 안 했지만, 네네. 통틀어서 한 2위 정도 다운로드가 기록된. 거의 최고잖아, 그러면. 거의 최고죠. 김용민 PD가 1위고, 그 다음이 이제 이분이신데, 네, 인사, 소개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더함 공동체 담임 목사님. 네, 이진호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진호 목사님 방송이 저희 여태까지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지금 2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사람들 관심사. 그런데 실은 네. 이진호 목사님이라기보다는 네. 전시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네, 그렇겠죠. 전시 아저씨야. 그 이제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래, 진짜로. 그 4만 명 정도가 지금. 네. 오. 방송을 들으셨고요. 엄청 많이 들었고. 네,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4만 명 정도가 들으셨고. 아마 홍대세 교회 쪽 성도들도 많이 듣지 않았나? 관심 없으려나? 예, 네, 그건 모르겠지만. 예, 네, 목사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고요. 네. 네, 뭐, 목회하고. 네. 또, 전병호 목사 쪽에서 이제 소송. 네. 걸어와서. 네. 작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죠. 올 초. 올 초였나요? 네. 네. 네. 올 초에. 네, 소송이 와서 또 그 관련돼서 좀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다행이시네요. 궁금한 거 있는데요. 더함 공동체는 왜 공동체라고 무슨 교회라고 안 하시고 공동체 교회라고 표현하시죠? 지금은 더함 공동체 교회라고 했는데요. 네. 네. 처음에는 더함 공동체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말은 이제 커뮤니티인데 네. 원래 교회가 꾸민 뭐 이 처치 뭐 뭐 네. 뭐 에클레시아 다 이게 공동체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꼭 처치 안 붙이는 곳 많아요. 네, 그렇죠. 윌로우 클리닉 커뮤니티 이런 그게 그 자체가 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데 저는 이제 교회는 공동체다. 네. 그래서 더함 교회라는 의미에서 네.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이런 의미에서 더함 공동체 이렇게 붙였는데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사냐? 모여 사냐? 어디서 사냐? 아, 그거 아닙니다. 지역교회입니다. 네. 지역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네. 의미입니다. 하도 여쭤봐서. 네. 그래서 공동체를 빼고 교회만 붙이려다가.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없어 보여서. 아, 초심을 또. 네. 너무 없어 보여서. 그래서 더한 공동체 네. 교회. 이렇게 아니, 약간 이게 그 역전압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역전압. 뭐 왜 일부러 안 붙이신 게 역전압이 이제 전압 똑같은 의미니까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해서 빼셨는데. 네.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공동체 하면 뭔가 이렇게 무거워. 예수원 느낌. 같이 뭔가 살아야 될 것 같아. 살아야 될 것 같아. 네. 그 뭐 엘리야 공동체 이런 것처럼. 네. 그건 이상한 데 아니야? 이단이죠. 아니 아까 인사하시는데 네. 더함 공동체 목사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갑자기. 왠지 더함 공동체 대표 누구라고 할 것 같은 거 느낌이. 아. 네. 교회 뒤 목사는 괜찮은데 네. 그렇구나. 네. 우리 내복단도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예요? 내복단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언더웨어 회사인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또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신도사님? 그게 가장 궁금하셨었어요? 아니 근데 그 SNS 때문에 요즘에 네. 되게 네. 골치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밖에서 네. 좀 SNS 좀 그만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올리시는 의도는 굉장히 좋고 좋은 뭐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좋은 내용이 올라오는데 네.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데는 답이 없잖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뭐 저도 표현을 뭐 잘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든지 뭐 전병훈 목사 건도 그렇고 조용기 목사나 오정현 목사도 마찬가지고 네. 첫 반응이 어떠냐면요. 네. 그러니까 신자들의 반응은 신자들은 거기 네, 같이 네. 있고 또 그 일을 하신 분들은 잘못됐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을 공격해?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근데 이제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생각해 보자. 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불편하죠. 그런데 네. 이제 간혹 이제 거칠게 이야기가 되는데 하여간 뭐 최대한 저도 잘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뭐 성질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서로 좀 이렇게 부족했네요. 근데 어쨌든 뭔가 제기된다는 건 뭐 불편하니까. 끊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분들에게 오디오로 뭐 이렇게. 네. 그분들이 안 들으시겠지 방송을. 네. 그런 분들은 안 했지. 좋은 의도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누구 개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네네네. 누구 개인을 공격하는 게 뭐 누구 전병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미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한국교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이게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생각에서 남이면 관계 없으면 그냥 뭐 에휴 그렇죠. 이렇게 네. 맞아요. 하면 말 텐데 형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 네. 제 아내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조금 물론 아프고 불편한데 조금 차분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네. 그렇게 해가면 네. 좋은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까도 우리가 까야지. 아, 너무 다른데? 왜요? 지난번에 합동추 후배 어떤 목사님 한 분 오셨거든요. 동성애 문제 다뤘는데 네네. 그때는 뭐 이렇게 뭐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아, 우리 안고 가야지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네. 아니 그런 의미만 아니라 네. 내부적인 문제를 네. 왜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대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의 문제를 얘기하면 왜 우리 문제 우리가 얘기를 하냐. 오히려 거꾸로 왜 우리 얘기를 맞아요. 남한테 얘기를 하냐. 왜 안 좋은 이미지를 굳이 만들 그렇죠. 필요 뭐 있냐.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거꾸로죠. 네. 오히려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그렇죠. 얘기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로 가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자세로 바뀌어야 네.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네. 성경에도 있잖아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으라고. 근데 우리는 아예 안에서도 안 하니까 무조건 민사보다 민사가 밖에서 그냥 형사나 민사 가는 거죠 이제. 네 오늘은 칠무의 특집입니다. 네, 오랜만에 칠무의 칠무의. 네, 칠무의 특집을 네.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계속 댓글이 달리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가끔 이제 교계에 또 문제 되는 것들을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에 좀 공유를 하면은 올려놓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막 달아. 칠무의 특집 언제 하나요? 이렇게. 칠무회가 뭐예요? 아, 요게. 아, 네. 모르실 수 있겠구나. 아, 나도 몰라. 아, 이 칠무회라는 게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에 원피스라는. 네, 네, 원피스 알죠. 거기에 등장하는 7명의 위대한 해적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칠무회라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 원피스 네. 나오는 그 네. 캐릭터들. 네, 캐릭터. 거기. 네, 한국 교회.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저희가 이제 큰 목사 칠무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해적 일곱 네. 명을 선정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긴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뭐 쟁쟁하신 분들, 뭐 조용기 네. 목사님부터 네. 다 계시고 그 중에 이제 전병우 목사님이 이제 자매를 사랑한 예, 버지니아 전병우 목사로 해가지고 한 서열이 한 3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칠무회 특집. 네. 네. 그래서 예, 전병우 목사님 편 예, 두 번째. 특집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궁금했던 것들도 있고 이제 내복단에서 이제 질문 올라온 것들도 있어서 그거 좀 한번 그 공유하고 알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 지난 특집은 숨바꼭질 네네. 네. 그 책에 대한 특집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저는 숨바꼭질 그 책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되었는지. 네. 많이 판매됐죠. 예, 그런데 네. 이제 그 원래 2세까지 그러니까 네. 1세를 4,000부 정도 찍었고요. 네. 2세를 또 2,3,000부 찍었는데 네. 더 출판사에 더 찍자는 걸 이제 중단시켰어요. 왜냐하면 네. 이 책 자체가 많이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네. 그때 당시에 그 책을 냈던 거는 이 평양 노회에서 재판국을 꾸려라. 라는 것을 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평양노예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나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걸 알리는 것으로 했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잘 됐어요. 평양노예 재판국이 꾸려졌어요. 네, 물론 이제 재판국은 마지막에 무산됐지만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됐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물론 가명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해서 넣었지만 네. 당사자들은 그걸 잊고 싶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널리 알려질수록 제2제3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배려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네. 그래서 중단시켰어요. 거의 네. 이제 6,000부인가 7,000부 찍었는데 거긴 거의 다 나갔고요. 네. 네. 그래서 책은 아마 시중에서 지금 사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 나가 있는 잔여량만 지금 판매가 되고 네. 출판사 자체는 지금 없다고. 네, 재고는 이제 다 오는 상황인 거네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자들 때문에 좀 힘들겠네요. 그 요 사건이 참 막 알리기도 또 안 알리자니 그렇죠. 이게 애매한 상황이네요.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카페라든가 네. SNS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상처받을 만한 표현들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네. 뭐 경고 없이 다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뭐 비아냥을 한다던가 뭐 네. 당신도 책임 있지 않냐든가 네. 이거는 이미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다 삭제하고 네. 이런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피해자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숨바꼭질이 나오고 재판국 되고 뭐 전병호 목사 고소하고 이러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정말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이걸 이제 다루겠다. 근데 조건이 네. 피해자 인터뷰를 다시 만들자. 아.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예전에 그분들 할 걸 다 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와서 언론 네. 입장에서야 그게 뭐 이슈가 그렇죠. 되는데 모양은 좋을 수 있으나 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방송이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는 피해자를 할 수는 없다. 이미 증언돼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건 된다. 네. 그러나 그랬더니 방송자들은 아무래도 이슈적이니까 그렇죠. 네.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뭔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 그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일 안에도 또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교회 부패 문제도 뭐 전병호 목사 문제뿐 아니라 네. 재개할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네. 이제 받아들이는 감성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또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을 충격, 네. 또 고민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막 까서 그 교회에 있으면 다 나쁜 놈이야. 네. 이런 논리로 가면 그거 굉장히 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그 소송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지금 올해 초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병호 목사 측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그렇습니다. 그 네. 그리고 정보통신 네. 그러니까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모욕 뭐 이런 네. 걸로 그럼 총 그래서 그게 고소장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검찰에 네. 고소가 들어간 거죠. 고소가 들어갔고 그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그 혐의 없음 네. 혐의 없음.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난 거죠. 그런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이제 또 항고를 네. 했어요. 항고라는 게 있다네요. 그러니까 재판 말고도 네. 검찰에서 1차 이제 뭐 기각이 됐든 네. 기소가 됐든 하면 양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걸 항고라 그런다네요. 항소가 아니고 이제 1심이 끝나고 다시 하는 항소가 아니고 이제 네. 항고죠. 네. 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고법으로.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고요. 재판이 네. 아니고. 아, 네. 검사의 그 기소 네. 판결을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네. 네. 그러니까 뭐 1차, 2차, 3차 여기에 쓰이는 항고 용어가 그러니까 아니고 네. 결정은 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가 기각을 했는데 네. 저쪽에 이제 그 홍대세 교회 측 그 고소자들이 네. 그거 왜 안 받아주느냐, 다시 해달라 네.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는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그 검사 측에서도 네. 명예훼손으로 접수를 받았지만 이건 명예훼손 꺼리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총 3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14명에 대해서 3건인데 저는 이제 2건을 받은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받은 2건은 네. 이제 하나는 인터넷에 의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했고 네네. 또 카페에 올린 글 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도 고소를 했는데 네. 그래서 1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뭐 어쩌고저쩌고 법에 의한 뭐 명예훼손 혹은 모욕 이래서 네. 모욕. 거기에 뭐 7, 8명.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숨바꼭질한 책을 냈으니까 네네. 출판물 숨바꼭질 출판을 낸 편집위원들을 네. 다 고소를 한 거예요. 거기도 5명. 아, 두 명이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렇게 두 건이 있고 네. 또 다른 건이 또 중요한데 네. 3.1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저에게 해당되는 또 네티즌들에게 해당되는 거는 네.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명예훼손이다. 네네네. 혹은 모욕적이다. 네네. 이렇게 법이 사실은 안 들어간 그렇죠. 거네요. 그냥 네. 모욕죄, 모욕죄. 예, 예. 모욕죄, 뭐 명예훼손이다 이런 건데 네. 세 번째 게 중요한데 네. 3.1교회 장로에 대해서 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했는데 네. 내용이 뭐냐면 3.1교회에서 전병훈 목사를 이제 사임시키는 과정에서 네. 합의를 해요. 네. 그 네. 합의의 핵심 내용 중에 두 가지가 하나 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2년 동안 수도권에서 개척하지 않겠다. 맞아요. 네. 이거를 3.1교회 당에는 합의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전별금을 합의를 해요. 네. 13억 4,500만 원. 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당회가 이걸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억 원을 이 성중독 치료비로 명목으로 줬다. 네. 이렇게 네. 적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전병호 목사 측에서 지금 허위사실로 한 거는 2년 수도권 개척 나 약속한 바 없다. 또 하나 성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바 없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기타라고 돼 있어요. 기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회록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왜 기타로 했습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성중독 치료비 이렇게 쓰기가 민망했다. 예예. 예.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알고 그냥 기타로 한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발표할 때는 교인들한테 발표할 때는 성중독 치료비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인들 입장에서도 목사가 사임을 하고 갑자기 나가는데 그렇죠. 이유가 명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범죄를 했다. 그런데 치료비를 당연히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네네. 본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당회 입장에서는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것도 혐의 없다. 결국은 검사 입장에서는 정보통신이나 그러니까 인터넷 글 쓴 거나 네. 또 숨바꼭질 책이나 네. 이거 다 뭐 혐의 없으니까 그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 네. 장로들에 대해서도 그거 사실 다 약속된 거다라는 네. 취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문서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문서화가 근데 기타 부분 기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증언자들이 다 있어요. 당회에 참석한 장로들이 서로 다 구두로 다 약속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공표했잖아요. 예배 시간 공표된 거고 많은 사람이 들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는 기타로 되어 있지만 네. 이건 뭐 명료한 거죠. 네.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증언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건 다 기각된 겁니다. 네. 야, 이거 항고를 어쨌든 했는데 그 지금 그 삼일교회 그 집사님하고 같이 그 기사가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그 권 집사님하고 네, 권대원 집사.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항고를 한 이유가 9월 총회를 겨냥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추측을 하는 건데 네. 네. 지난번에도 사실 소송안을 할 때 소송 거리가 안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결과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죠. 네. 검사 경찰도 저희가 이제 가서 조사도 받고 뭐 네. 14명의 서너 명은 가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서면으로 했어요. 네. 굉장히 구창고 힘든 일이에요.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말 이렇게 일상을 사는 평범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가진 불편이 이만저만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가서 대화해 보면 네. 이게 까미 안 되는데 이걸 왜 고소했나? 근데 이걸 왜 고소했냐면 이게 참 웃긴 게요. 교회법이라는 게 교회 내의 관행 네. 같은 게 사회법에 다투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판단할 수 없다. 네네네. 사회법 결과 날 때까지는 네네네. 그냥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정삼지 목사 같은 경우도 네네. 명백하게 문제가 있어서. 이 노예 재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법에서 다루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네. 미뤘다가 네. 사회법 판결 다 나니까 에이 끝난 걸 뭘 또 하냐 이러고 또 말았다가 결국은 비호하는 사람들이 노예를 가르고 뭐 네. 이런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시간 끌기 작전이 그렇죠. 이게 이제 기득권을 네. 지키기 위한 어떤 일종의 피하는 방식인데 네. 지난번에 우리를 고소했던 것도 평양 노예가 재판국을 꾸리게 되니까 네. 그 재판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소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황운우 부목사를 와 교인들 몇 명 이름으로 했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참 9월 총회가 있는데 그 네. 잠시만요. 그 궁금한 게 명예훼손은 본인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경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도 저한테 전화해서 네. 그래서 제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네. 불러다 그랬더니 출석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안 와. 그래서 네. 전화로만 했어요. 경찰이 처음에는 네. 네. 그랬더니 자기도 왜냐하면 당사자 확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이 아니죠. 네. 자기도 알고 있고 그거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어쨌든 명예훼손은 누구라도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경찰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니어도 옆에 사람이 그 교인이니까 친고죄가 네.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교인으로서 나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까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깨졌어? 뭐 이런 너무 비겁.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리고소다. 비겁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비겁한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검찰에는 이제 출석 네. 요구하니까 또 안 와서 서면으로 냈다 그러더라고요. 전명 네. 목사가 네. 자기는 그런 일 없고 뭐 이게 뭐 명예를 네. 훼손했다고 네. 생각한다 네. 이렇게 네. 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제가 전병호 목사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런 수치심 갖고 이거 한국 교회 명예를 실추시켰다. 실추시켔다. 하고 내가 한번 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기각 한번 당해. 그러면 이제 신도사님이 항고하고 항고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은 또 안 해봤네요. 그거 네? 굉장히 좋은 방법. 그러게. 아 진짜 나 그 생각은 또 안 해봤네. 교회잖아 지금. 네. 제일 열받는 건 한국 교회야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피해자가 누구예요? 저번 방송에도 나왔을 때처럼 이준호 사님이 지금 피해자는 한국 교회 그렇지. 전체의 교인들이신 거잖아요. 아마 법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네. 당사자는 아니니까. 한번 해볼까 근데? 근데 이제 3.1교회 교인들은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한 달이 넓지만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일원이긴 하지만 물론 네. 우리도 피해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3.1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로서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죠. 생긴 그렇죠. 정신적 네. 정신적인 피해까지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아, 그렇군요. 3.1교회 네. 교인들은 가능하겠다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출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피곤하게 물타기를 한다. 여기서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요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점을. 그러니까 이거 출두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검찰에는. 네. 아 그런가요? 아 출두 안 했다가는 뭐 바로 네. 무조건 가 나가야 무조건 돼요. 가야 됩니다. 네. 실은 고소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귀찮아서. 귀찮아요. 네. 네. 그냥 짐 빠지게 하는 거니까. 아 제가 이거 해보니까요. 네. 힘들어요. 아, 네. 그럼 힘들죠. 이게 경찰 앞에 검찰 앞에 가서 앉는 자체가 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네. 왠지 이상합니까? 일단 민망해요. 아. 그렇죠. 예. 네. 불편하고 또. 네. 목사가 또 그냥 거기 가 있는 것도 괜히 우리 교회 이 죄송 이 뭔가 좀 서운함을 주는 것 같고 네.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도함 공동체는 이제 괜찮지 않을까요? 많이 익숙해져서 교인들께서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죠. 네. 그 저는 이제 우리 코바디스 김재환 감독님 네. 네. 계속 신신당부해 목사님 진짜 고소는 당하면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김재환 감독님도 당했으니까 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네. 고소당하면 정말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웬만하면 피해가시고 고소당할 거리를 좀 줄이시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면 본인이 당해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고소고발도 좀 있는 사람들이나 당하면 뭐 참을만 하지 생업이 있고 그렇죠. 맨날 뭐 출퇴근하고 그렇죠. 뭐 이게 또 돈도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쪽은 네.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네. 로펌에다 맡겨놓고 네. 그냥 하는 건데 우리도 어쨌든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잖아요. 네. 이 비용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도 또 들어요. 네. 참 이게 어려워요. 네. 무고고 혐의가 없게 결론이 나도 이걸 그쪽에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참 왜 그래요? 답답하더라고요. 혐의 없음 무고 아 무고까지 나왔는데 왜 그러지? 판결이 안 나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 판결이 그러니까 기각이 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으로 간 거는 네. 나중에 이제 재판 아, 판결에 그러네. 변호사비나 이런 걸 이쪽에 내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검사 단계 뭐 조사 단계에서는 네. 또 그러네요. 이게 그러네요. 그렇다고 또 변호사를 안 쓸 수도 없어요. 이게 그렇죠. 아까 잘못하면 법리 논쟁을 네, 하는데 네. 일반인들이 그 용어 자체를 맞아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아, 사회 구조가 참 엉망진창이구나. 네. 아니 그래야 이제 변호사들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아니 있는 놈들한테 먹고 살면 됐지. 이거 서민들 등골 빼가지고. 이제 변호사도 들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되는데 나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뭐 낙곰 아니 저기 뭐야 파파했으니까 그 민변 네.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돈도 못 받고. 네. 지금 어쨌든 그러면은 그 현재 전병호 목사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도 아직도 지금 그거를 모르겠어요. 정병호 목사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임했다. 근데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한 거 아니냐. 아, 이게 이제 본인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2년 뭐 수도권 개척 그런 거 약속한 거 없다. 없고. 아, 그런데 물론 인정한 바가 있어요. 사임했으니까. 네. 근데 한 명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예, 예. 한 명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최소 8명, 많게는 십수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적은 없다. 이거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증언해 보면 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면 회계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내가 사임했으니까 네.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다 퉁치고 모든 건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피해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또 더군다나 사임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사임했다고 끝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직에서 사고를 쳤어. 그럼 물러나면 끝이야? 5분만 벗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끝이죠. 해경도 더군다나 그냥 사임한 것도 아니고 13억 4,500만 원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 다 받고 그렇죠. 네. 집 뭐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도 받고 심지어는 성중독 치료비까지 받고 네. 이게 어떻게 이 대가를 치렀다라고 볼 수 있냐. 진정한 회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요. 네. 뭐 회계할 생각도 없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병욱 목사는 자기가 잊혀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역에서 멀어지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야. 여기서 잊혀진다는 건 사건이 잊혀지는 게 아니고 아니, 본인이 옛날에 그 명성을 찾고 싶은 거지. 명설교자라는 어떤 그럼, 그 프라이드를.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건 없어.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허상을 쫓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얘기했잖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진짜 회개하고 다 사과하고 몇 년 동안 치료받고 그리고 나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병호 목사님 힘들 것 같고요. 거기 홍대 세교에 계신 분들이 네. 그냥 좀 정신 차리고 빨리 네. 나와주면은 그러니까 전병호 목사님 정말로 그 과거에 대한 명예나 그런 환상을 쫓고 있다면은 그 성도님들이 조금 그 전병호 목사를 위해서 좀 등을 돌려주고 네. 지적을 해주면 좋을 텐데 여전히 지지하고 쫓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믿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아, 지난번 평양로에 재판 할 때 네. 네. 그 교회 교인들 뭐 적을 때는 30명, 많을 때는 70명이 동원돼서 네. 전병호 목사를 뭐 뭘 돕냐면 네.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 재판국에 출두를 하는데 이쁘지도 않은 사진 뭘. 어쨌든 기자들은 교계 기자들은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사진 한 장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30명, 70명을 동원했는데 엄청나요. 이 사람들의 폭력성이 네. 정말 전쟁터를 방불했어요. 그 동영상도 뉴스앤조에 올라왔던 네. 그거. 그래서 야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걸 바르게 지적해야 되는데 네. 맹신이라는 것은 그렇죠. 웬만한 이단 사이비 교주를 맞아요. 좋은 수준을 그 정도로 네. 넘어섰다고 봐도 네. 이단 사이비도 그렇게까지 막가파로 안 나가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네. 거의 폭력을 불사하는데 야, 이거는 공범이다 이렇게 되면. 그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그 홍대세교회의 교인들을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지금. 그 네. 신도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그 40명 70명 그 동원되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제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 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사건을 전혀 모를 수도 있나요? 제가 홍대세교회 네. 그 출석하는 젊은 집사들이나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 이제 상담 메일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은 이제 이 속상하니까 저한테 따지려고 메일을 보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데 유형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사실을 알아요. 네. 네. 네. 알지만 그래도 네. 하나님께 쓰고 있지 않냐. 목회자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네. 그걸 계속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 자기 일 하도록 놔둬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알지만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네. 지나가 끝난 거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프로세스는 없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 그것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사실을 정말 안 믿어요. 그럴 아무리 얘기해도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정하고 사임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언론에 네. 발표된 것처럼 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성추행 그것도 이제 실수로. 네. 실수. 그것도 이제 약간 이제 그들의 뉘앙스는 여자가 좀 이렇게 유혹을 했으니까. 그랬으니 그랬겠지. 살짝 이렇게 된 건데. 남자니까 뭐 이런 거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라 그걸 다 책임지고 이 큰 교회를 정말 딱 사임한 거다. 더 이상의 분열이나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본인이 그렇죠. 십자가를 짓는 거다. 희생하신 거다. 이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냥 갔었어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데. 아무리 증거를 대고 제가 찾아와라. 네.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주겠다. 네. 네. 필요 없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음성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 다 조작된 거다. 와. 그러니까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 종류의 부류. 잘 몰라서 간 사람 빼고는 네. 이런 두 종류의 부류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 세계니까 바뀌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둘 다 어려운 경우인데. 안데 전병 목사가 진짜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는 거였으면은 네. 그 13억 4,500만 원을 왜 받아가냐고. 퇴직금이라서. 아버님께 수고했으니까. 여태까지 했던 어떤. 원래 한 30억 요구했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뻔뻔하죠. 잘못을 하고 나가는데 파면을 당하면 원래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가도 시원찮은데. 그렇죠. 네. 그 어떻게 교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제대로 얘기도 안 했으면서 전별금을 그렇게. 근데 보통 전별금이 그렇게 셉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직종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부패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뭐 조용기 목사 이 퇴직금이 공식 퇴직금만 200억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떤 교회 뭐 30억, 뭐 네. 60억.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식으로만 그런 거니까 네. 뒤로 나간 돈은 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퇴해도 은퇴가 아니고 네. 여전히 이 생활비가 나가요. 아.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수고하고 네. 은퇴해서 사실 목사들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생활비를 책임지는 면에서 네. 일정하게 해주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네, 있어서는 좋은 있죠. 관행이었고 네. 또 좋은 면이었어요. 네. 어려운 분들. 그렇죠. 정말 선교사님들 선교하고 돌아와서 있을 곳 없는 분들 도와주는 것. 그건 우리 네. 한국교회 전체의 공공적 책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평소에도 수억의 생활비를 받는 분들이 네. 퇴직하면서 마치 무슨 성공수당처럼 이렇게 받아가는 것은 기업인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병 목사의 케이스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 명예. 그러니까 아니 얘기했잖아. 자기가 지금 사그러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이런 짓을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면 자기는 여전히 한국교회에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전병욱 하면 뭐 청년 사역의 대표 주자고 뭐 3.1교회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직 한국교회로 포커스를 주고 있을지 뭐 제 생각에는 그냥 홍대 세교의 그 안에서만 그렇지. 그 안에서라도 그 안에서라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뺏기기 싫은 느낌은 아닐까요? 뭐 그것도 있을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거고 지금은 미련이 계속 남아 있겠죠. 네. 그 교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해주신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네. 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케이스. 그렇죠. 회개에 대한 문제도.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한국 교회. 뭐 굳이 홍대 세교회만의 문제가 네. 아니고 네. 한국 교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루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교수님 한 분 좀 초청해서 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회개에 대한 싶고. 거. 네, 네. 또 두 번째 부류는 자기가 인정을 하면 자기가 무너져. 인지부조화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가 지금 뭐 전병훈 목사를 따르고 네. 이랬던 그 모든 삶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네.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신앙의 모든 게 흔들려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병훈 목사 때 처음 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걸 받았을 확률이 높겠네요. 이분들은 그랬을 수 있죠. 이분 전병 목사를 통해서. 자, 그랬다 네. 쳐도. 네. 자, 그 은혜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정병욱 목사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당연히 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병욱 목사를 추종하는 거예요. 전병욱 목사를 믿는 거야. 전병욱 교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단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전병욱 목사가 이제 홍대세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네. 이게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된다. 된다. 어, 심지어는 심지어는 3.1교회 거의 반 이상은 넘어온다. 네. 그러니까 2만 몇천 명이 한 1만 명은 넘어온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그 공간을 임시로, 그러니까 간판도 안 달았어요. 네. 그냥 임시로 있다가 네. 오면 옮겨간다.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렇게 기대만 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 전략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사역들을 네. 일을 할 때 그 3.1교회 내 황은호 부목사가 이 수석부 목사였는데 네. 황은호 목사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팀장들을 단속하고 준비되면 다 나온다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건 사실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켰어. 그래서 황은호 목사를 당회에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왜 눈물을 흘려? 그런데 그러면 자기 진심을 이제 얘기하려고 알아달라. 그런데 당회에서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딱 해임을 시켰어요. 네. 그 다음 주에 네. 홍대세교에 딱 넘어가서 V자 그리고 사진 찍고 나왔어. 아, 오히려 신천지인데. 이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쩌면 네. 어쩌면 3.1교회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 있겠으나 네. 상당 부분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랬을 수 의도적인 그냥 이렇게 전병호 목사에 대한 부분이 그때 명료하지 않았고 또 네. 많이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황은호 부목사가 또 내부에서 실제로 했던 작업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놔뒀으면 네. 카페를 만들고 반대운동이 일어나면서 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못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반대운동과 사실을 알리는 게 저는 이런 것을 흐름을 차단시켰다. 네. 네. 효과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전병호 목사가 여러 출판사에 자기 책을 내는 것을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네. 몇 번 이제 걸려서 네. 저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뭐 우리가 이의제기도 하고 아, 내가 맞잖아. 이렇게 했는데 야, 그러네. 여전히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내 책 나가면 대박 난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저는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순진하군요. 어떤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 자세가 아닌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병욱 목사 입장에서는 저 이준호 저거 그냥 얼마나 믿겠어. 아, 참. 아, 제가 순진했습니다. 네. 전 목사도 안 되고 네. 교인들도 안 되면은 그 위에 있는 기구에서라도 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회가 이제 해줘야 되는 노회와 총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죠. 또 어찌 보면은 그게 사실상 치리에 대한 부분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평양 노회에서 재판국이 꾸려지는 과정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였어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법적으로 네. 불가능하거나 명분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교권에 전병호 목사를 비호하고 있는 네네. 사람들의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다 불가능하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근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평양 노회가 열리는 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이슈가 있었냐면 평양 노회가 네. 길자연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길자연파와 반길자연파로 분열이 됐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쵸. 노회가 네. 분열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네. 전병욱 목사권을 이용할 마음을 그러니까 아~ 전병욱 목사권을 치리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라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것들이 바닥에 딱 깔렸어요. 그걸 이제 감지하고 당일날 우리가 이제 이 시위를 하면서 네. 정당하게 냈던 그 서류들은 다 반려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안건으로 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긴급동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대들이 100여 명 정도가 네. 총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파송한 노회 대표자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대. 그렇지, 네. 한 3,400명 돼요. 네. 그 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네. 서명을 하면 네. 그러면 의장이 무조건 그 안건을 받아야 돼요. 아, 받아야 그래서 오전 내내 몇 명이 이제 비밀리에 네. 움직이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냈어요. 와,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네. 긴급동의안으로 확 제시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물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와 그 교인들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네. 네. 신동식 목사라고 네. 기운실의 이 정직 윤리 본부장을 하시는 네. 네. 원당의 빛과 소금 교회 그분이 평양 노회 노회원이에요. 오. 이분이 내부에서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럼 이분이 그걸 다 받았어요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이분을 믿고 100명이 넘는 거의 대부분. 야. 그래서 그걸 내면서 나가서 본인이 그 발언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내부에 있었으니까 일이 되는 건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되면서 네. 노회원들이 다 박수를 치고 네. 이걸 해야 된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회가 보통 마지막 날 한 네. 4시 정도면 다 가.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저녁도 안 먹고 기다리면서 오. 그걸 다 꾸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을 즉석 투표로 재판국을 꾸렸어요. 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것도 무산된 과정도 또 드라마틱한데 만들어진 네. 것도 그렇고 네. 참 이게 참 아쉬워요. 네. 네. 이게 왜 무산됐냐면 네. 몇 번 재판이 있었어요. 네. 정말 황당한 거는 이 7명의 그 재판국원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장로가 3명이고 목사가 4명인데 네. 전병욱 목사를 비호하는 사람이 처음에 3명이었어요. 4대 3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할만해요. 그렇네요. 재판까지 다 갔어요. 네. 서기 목사가 네. 서기를 맡은 그 재판국의 네. 서기를 맡은 목사가 네. 마지막 재판을 끝내고 이제 판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이신 목사가 이제 의지가 좀 있었어요. 네. 하려는데 그날 출석을 안 해버려. 서기 목사. 서기 목사가 네. 반대파였어요. 출석을 안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판국에 서기 목사가 안 오면 네. 재판 자체가 효력이 상실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해임시키고 다시 뽑아야 되는데 네. 너무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노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네. 이 양반이 가만히 있다가 네. 그걸 다 알죠. 마지막 날 안 놓아버린 거예요. 하하. 그래가지고 그 재판국에서 판결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판결할 자체가, 수 없다. 네. 자체가 안 되네. 무산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노회에다 넘기면서 노회에서는 이건 우리가 그러면 노회가 분리되니까 네. 재판 관할할 만한 노회가 없으니까 총회로 넘긴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네. 해서 넘어갔어요. 네. 총회로 지금 넘어간 상태. 지금 넘어갔는데 네. 문제는 총회 서기가 네. 노회 재판을 안 했으니까 받을 수 없다. 이러고 또 안 받아. 아이고 참 정말 꼼꼼들 해요 정말 꼼꼼들 해 정말 정말 화가 나요. 이 정도의 꼼꼼함은 거의 각하급인데. 참 답답하네요. 그래 지금 뭐 그러면은 그러나 그러나 또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네. 그 사이에 좀 놀라운 일이 몇 가지 또 생겼는데 네. 네. 3.1교회가 저는 뭐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1교회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결자 해지예요. 3.1교회가 책임을 져야지 저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얘기하는 네.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3.1교회가 그동안 이걸 좀 소극적이었어요. 물론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이번에 내부의 당회 결의로 이 완전 이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내부 회계 알리는 팀, 총회에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팀 해서 TFT를 딱 만들고 네. 당회원, 안수 집사회 또 집사들 이렇게 해서 다 팀원을 구성됐어요. 네. 책임 있게 하겠다. 이거는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네. 목표는 뭐냐면 총회에서 네. 전병훈 목사 7위를 위한 재판국을 꾸리도록 하는 거예요. 3.1교회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네네. 봐요.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 726명이 네. 서명을 한 네. 이 네. 합동측 총회장한테 보내는 네. 그런 이 저희가 서명해서 보내는 호소문이 네. 목사들 726명이 서명해서 보내졌어요. 네. 면직을 위한 청원. 면직을 목사님 위한. 서명하셨죠? 네. 또 하나는 했습니다. 네. 이 여파가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라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오카는 목사께서 만든 교회경신협의회라고 네. 지금 전병호 목사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측 안에 옛날에 네. 갱신그룹을 만들었어요. 목회자 갱신이 그룹을. 교갱협. 교갱협이죠. 네. 이게 만들어지니까 이걸 모델로 14개 교단이 그런 갱신그룹들을 만들었어요. 네. 뭐 통합 지금 뭐 바른목회협의회 뭐 네. 침례교회도 네. 뭐 있고 다 이렇게 네. 이 그룹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게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예요. 네. 여기서 그동안 사실은 좀 수수방관했어요. 네. 네. 오정현 목사랑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좀 비겁했어요. 네. 근데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그래서 고신 측의 향상교회 이 원로 목사이신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그 교계 한목협의 중요한 임원이신데 네. 이분이 나서서 권고문을 내자. 그래서 거기서 한목협 산하 한국기독교 목회윤리위원회라는 걸 소집하고 네. 거기 명의로 이 합동 총회장 앞으로 전병호 목사 치리를 해달라라는 요청문을 보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에 사인하고 함께한 분들은 지금 교단으로 얘기하면 교단장급 이상, 교단장을 지낸 분들 이상 분들이 각 교단에 다 서명을 했어요. 이거를 합동 측에서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좋은 흐름들이 있고 이번 9월 총회에 이 문제가 매듭되기를 바라고 매듭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복단에서도 화력 지원을 하기로 했죠. 그 일단은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도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일선에 뛰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뭐 일단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걸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진우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 청취자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궁금했고요. 뭐 저희끼리 좀 생각을 해본 거는 뭐 아직 그 거기 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모르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동영상도 그때 뉴스엔조에 나온 거 보고 하는데 이진우 목사님하고 몇 분 안 가셔가지고 그렇게 두 분이었나요? 거기서 그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아, 답답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일단 머릿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인내 전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구리는 장사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40명 70명 막 호위대가 왔잖아요. 전명 목사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약간 그래도 근데 재판 때는 저는 그때 좀 의도적으로 둘이만 갔는데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서로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가서 매 맞고 욕 먹는 게 낫다. 재판 때니까. 다 같이 맞으면.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노회장이라든가 총회 장소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없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총대들이 모여서 한 1,500명쯤 돼요. 그렇죠. 그 합동 측 총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좀 최대한 모여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를 총대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9월.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 9월에 이제 총회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독교 공대위가 있습니다. 김병호 목사 성범죄 이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가 여러 단체들이 좀 참여하고 있어요.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사무국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또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에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뭐 그 전에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이 문서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직접 뭐 참여할 건 없지만 9월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가 대체로 그 총회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얘기가 되면 우리 이 내복단에서 좀 광고도 좀 해주시고 뜻 있는 분들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좀 나와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 정확한 일자가 나오고 총회 날짜가 잡히면은 이제 다시 한번 공지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준비를 좀 뭐 이게 뭐 결코 이제 뭐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 피켓으로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침묵시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불필요하게 논쟁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총대들이 다 오가면서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맞아요. 아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걸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복단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아요만 누르는 걸로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 좋아, 그러니까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SNS가 나오고 나서 그냥 좋아요를 누르고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했다는 듯한 어떤 의무감을 다 했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좀 여러 모이면은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온라인 말고 좀 오프라인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좀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change.org에 가면 저희가 이제 혹시 이게 이제 정식 재판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고한 게 이게 정식 재판이 되면 이제 결국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결할 때 중요한 게 공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소된 14명이 사적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걸 동의한다. 그래서 나도 고소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네.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500명, 4,000명 가까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네. 서명이 온라인으로 서명도 온라인 가능한... 서명이 가능하죠. 아, 네, 그래서 change.org에 가면 있는데요. 네. 아니면 뭐 네이버에 있는 안티 전병욱 카페에 네, 네. 오면 또 안내가 돼 있으니까 네. 그 서명하고 뭐 거기 좀 참여해 주시는 것도 네. 아주 작지만 네. 네. 나중에 실제 재판에서는 그게 큰 도움이 그렇죠. 됩니다. 네. 네. 그것도 미리 또 이렇게 한번 참여해 주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그 서명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제가 자세한 거는 저희 네. 그 페이스북하고 네. 저희 내복당 카페 그리고 저 비밀 그룹 그리고 또 이제 방송 후에 이제 그 도메인 주소 제가 알려드려 가지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지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서명하는 거. 네. 뭐 몇 초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 지금 조금 귀찮고 그러시더라도 스마트폰 뭐 핸드폰 뭐 컴퓨터 키셔가지고 네. 좋아요 누르는 마음으로. 네, 좋아요를 누르는 마음으로. 이 네. 이거는 정말 필요한 좋아요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저희 지금 방송 청취자들이 지금 한 12,000명, 13,000명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즌 2.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한 10%만 해 주셔도 1,000명이 넘는 그렇죠. 거니까. 뭐 10%야 다 해야지. 듣기만 하면 먹고 떨어지면 어떡해. 자, 그럼 만 명 갑니다. 만 명. 네. 그래서 저 네. 다음에 오실 때 몇 명 올랐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진호 부사님. 저희는 모르니까 아, 우리가 방송 올리기 전에 스샷을 찍어서 지금 몇 명 됐는지 보이나요? 네, 네. 보이죠? 네, 제가 이거 있습니다. 찍어서 계속 제가 강조할 테니까 안 하신 분들 네. 네. 이거 꼭 내복단을 한번 믿어 볼까요? 아, 믿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복단들이 현금을 안 거두니까 네. 충성도가 약해. 현금을 받아야지. 아, 후원금 보내 주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하시지.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만 명 들으시니까 제발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네. 이런 일에는 미루지 마시고 네. 꼭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 지금 제가 침대에 누워 계신 분도 아니까 지금 침대에서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빨리 일어나서 지금 한 번만 컴퓨터 켜서 그냥 하세요. 네. 다음에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다음은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세요. 네. 네.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 그래서 적어도 만 몇천 명이 나오도록 기존에 지금 한 3천 몇백 명이 된다니까 네. 만 5천 명 나와야겠네. 그렇죠. 네. 네.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네. 해주시리라 믿고 예. 네. www.change.org에 접속하셔서 캠페인 목록 클릭 베스트 클릭 전체 클릭을 하시면 한국교회 전병욱 목사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목표인 만 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400명이 성명을 하였고 약 6,500명의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 서명해 주시면 이번 주 내로 목표 서명 만 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부탁드립니다. 주소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내복단 카페, 카타콤 페이스북, 팟빵 게시판에 주소를 올려놓았습니다. 재판에 큰 도움이 되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그 전병 목사 이번에 그 기사를 또 보면서 네. 전별금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반환 소송을 또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이건 그게 꺼리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이게 3.1교회 당회가 네. 이를 잘못 처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묻고 네. 해임을 해도 시원찮았는데 네. 일종의 야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이유는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교회가 깨지고 네. 여러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네. 또 당사자는 자꾸 버티고 네. 그때 당시에는 예, 뭐 예. 그랬을 네. 수 있는 당사자는 상황이. 버티고 네. 뭐 이런 복잡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교회 덕을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은혜롭게 한 거죠. 네. 네, 은혜롭게 그런데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있었던 거예요. 전별금이 그냥 수고해 네. 쓰는 게 준 게 아니라 네. 2년 동안 수도권에 개척 금지한다라고 하는 네. 게 합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성중독 치료비를 준 것은 그렇죠. 치료에 전념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계약을 합의를 파기한 거예요. 네. 더군다나 그렇죠. 파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 장로님들을 고소를 했죠. 그런데 네. 이렇게 됐는데 적반하장이지. 법적으로 그렇게 됐는데도 장로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사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혐의 판결 난 것 중에 하나도 변호사가 그걸 조언을 해준 거예요. 이걸 이 부분을 네. 법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는 네. 그냥 가만히 두고 우리 은혜로 받으면 인정하는 거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는 네. 이거는 기소되고 이거는 재판 다 집니다. 네. 네. 장로님들도 사실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네, 네. 물론 저는 그게 아쉬워요. 그런 태도가 조금 네.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거룩성이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로님들 공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지만 네. 그럼에도 이렇게 좋게 마음을 먹었던 장로님들조차도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네. 전별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겠다. 아, 합의하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내용 증명 두 번 보냈고요. 네. 지금 소장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네. 곧 이제 제출합니다. 네, 내용 좀 한 번 더 보내고 이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네. 전별금에 대한 반환 소송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명예훼손 부분까지 걸어가지고 정신적 피해. 네, 그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거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네. 뭐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삼일교회에서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김 PD가 잔머리가 잘 굴러가서. 네. 네. 참 끝까지 참. 오늘 이진우 목사님 뵈니까 그 악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무섭다. 이제 양 목사님 조심하셔야 된다. 네. 신도사님도 조심하셔야 된다. 네. 괜찮아. 이제 이진우 목사님 조금 늙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좀 아까도 초반에 조금 힘드심을 좀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선에 나가시는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 네. 저희는 그리고 또 도와야 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결국 저희가 그 시즌 2를 시작하면서 그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저희 그 카타콤에 그게 이제 만든 게 복음을 지키는 낮은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거든요. 네. 결국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복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네. 우리가 뭐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막 뭐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낮은 자세로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 그런 거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회가 3일 4일 9월 달인데요. 보통 네.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3, 그렇죠. 4일. 그렇죠. 3, 4일. 거의 4일, 4일 5일, 4일 네, 5일 아니에요? 네. 아, 그렇게 오래 진행이 되나요? 네네. 그러면 그때 계속 가 있어야 되나요? 만약에 아니요,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마 그 교회교 실천연대랑 우리 그 공대위는 네. 며칠 동안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날이 중요해요. 아,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날 좀 피크하고 네. 또 그 전에 이제 우리가들이 좀 가 있을 때는 네. 시간이 일정이 안 되는 분들은 와서 좀 격려도 하고 네. 네. 또 혼자 떨렁쳐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여러 명 또 함께 있으면 좋으니까요. 네. 네. 장소나 뭐 일정이나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네. 네. 나오면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저희 또 시즌 1에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아 그거는 같이. 그거는 이제 기성용 씨가 하신 말씀이고 네, 저희는 그래서 니들이 뛰는 게 아니고 답답하면 같이 뛰자. 같이, 네, 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힘도 나고 위로도 되고 네. 하니까요. 좀 참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 왜요? 총회 때 어떻게 하지? 합동치라. 우리가 그 런닝맨에 이름표 있잖아요. 합동의 양인삼 목사님께 해야죠. 네, 성결, 신명한 전도사 이렇게 하고. 네. 나는 괜찮지. 네. 합동이 문제가. 아, 네. 네. 가겠습니다. 그래. 네, 오셔야죠. 저는 거기에 선후배가 없어서 괜찮아요. 네. 오늘 뭐, 네, 이진호 목사님 오셔갖고,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진행사항들 다 알아봤고요. 뭐 신도사님. 네. 네. 신도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방송? 저는 뭐, 이진호 목사님. 네. 팬이라서 평소에도 좋아하고 네. 네. 팬인데 네. 점점 이렇게 보면 볼수록 네. 아까 양목사님 얘기했지만은 물리지 않도록 네. 일단 이분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네. 물릴 거리를 안 만들면 되지. 아 그렇죠. 아니 지금 거리가 있는 거야. 네. 네. 괜찮아. 피레미는 뭐 괜찮아. 악어가 쉽지 않아. 네. 괜찮아. 저는 악어 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이제 목사님 오셔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어지러워졌고 네. 또 힘들어졌어요. 네. 거기에는 뭐 경제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것과 함께 교회가 성장했다가 이제 또 그 흐름을 타고 이렇게 뭐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네. 하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 교계 교회의 이미지가 네. 너무 많이 실추됐다. 네. 뭐 이런 말 하면 뭐 변명 같지만 그러나 그 목회자들 중에 목사들 중에 좋은 분들도 꽤 많아요. 아주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는 대부분 대형교회나 그렇죠. 알려져 있는 분들이 이미지란 말이에요. 네. 이 이미지를 본인들이 좀 잘 보존해주고 했어야 하는데 그 이미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가니까 한국 교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이유와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와 책임 중에 분명히 이분들의 지분이 많이 있다. 그렇죠. 전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라도 물론 뭐 쉽지 않겠죠. 힘들겠죠. 또 직면하고 자기 그 문제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복음 안에서의 삶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에 직면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네. 우리 다 잘못할 수 있잖아. 죄 지을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주님은 돌아오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 뭐 전병욱 목사님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이 교계의 이미지도 좀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저는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네. 강력한 소망입니다. 본인의 명예나 좀 삶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어떤 어찌 보면은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래서 빨리 좀 믿으시면 좋겠다. 네, 아 오늘 이진홍 목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일정에 또 이렇게 저희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방송에 나와 주셔가지고 네, 저 그래도 얼마 전에 CBS 방송 탔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네. 너 더 뚱뚱해 보여.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안 올렸어요. 네, 그래서 안 올렸어요. 굳이 올릴 필요 없겠다. 내가 올려야지. 네, 오늘 네 방송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 네. 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카타콤 장소 구하고 있는데 좀 네.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되려다가 딱 미끄러지고 이러는 것도 보면 네. 아, 좀 더 기도가 필요하겠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동참 못 해주시더라도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장소가 생겨야 네. 또 뭐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참여할 수도 있고 저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죠. 네, 그래야 네. 되니까 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카톡콤 준비 때문에 좀 답답하고 네.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제 다 보더니 왜 그러냐고 아, 네. 고민돼 죽겠다고. 네. 기도해!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세요. 네. 할게요.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네 이진홍 선생님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운드 제작 전문 왕자비트입니다. 왕자비트. 사운드 기획부터 제작까지 BDM 효과음 모든 사운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왕자비트. 지금 바로 왕자비트의 무료 음악을 이용해보세요. 네. 이제 드디어 오늘 몇 번째? 세 번째 코너인가요? 아, 네 번째 코너네요. 네 번째. 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뭐야 이거. 너무 힘들네. 두 개씩. 아, 이번에는 1부, 2부로 좀 나눠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 네. 듣는 사람들 지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괜찮은 게 그 같은 내용을 1부, 2부 잘라서 올리면 좀 짜증나는데 맞아. 이거는 그치, A, B, C, D로 이게 딱 갈라지니까 네. 아예 네. 2주에 한 번씩 하자. 아, 한번 뜨고? 괜찮은 방법인데 저희 네 번째 순서 금주의 키워드 예, 김이장님 오늘 예,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회아파 김이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가 맹맹하세요. 살짝 코가 맹맹하신 것 같은데 기다리다가 네. 네. 코 먹었어요. 코 먹었어요. 네, 오늘 금주의 키워드. 지난주 키워드가 뭐였죠? 지난주에는 결혼이었죠. 결혼. 예. 결혼. 그 결혼편에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내복단에도 좀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했는데 네. 모른 척 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시크하게. 무심한 척. 네. 쓸데없이. 네. 그 내가 복음이다 방송의 그 피드백은 시크한 척 하시는데 네. 별의별 사담소 피드백은 그거는 뭐 지나가는 말만 있어도 그냥 그럼요. 바로 그럼요. 홍보를 네.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별의별 사담소. 네. 네, 오늘 금주의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금주의 키워드 예, 이번에 선정한 키워드는 네. 해킹입니다. 해킹. 네. 야, 이 얘기 해야 돼요. 예, 이거 예. 중요합니다. 해킹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네. 컴퓨터 네트워크에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네.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이 키워드가 이제 선정되게 된 배경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 얘기해야죠. 예. 지난 7월 5일에 이탈리아 정보 기술 기업인 해킹팀이라는 네. 회사에 네. 내부 자료가 약 400기가 정도가 유출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한국 고객사 리스트에 네. 한국의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네.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구매를 한 거네. 예, 그렇죠. 국정원이 이제 구매를 했죠. 네네. 이 기업이 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파는 판매를 하는 네. 이제 회사인데 네. 그 고객 리스트에 이제 한국의 국정원이 네. 해킹 프로그램을 사갔다. 그럼 국정원이 이걸 왜 샀을까요? 이후에 이제 취재를 통해 가지고 네. 국정원이 해킹 팀에다가 카톡 검열 기능을 요청한 사실 이제 밝혀집니다. 아, 카톡 검열. 세계 최초로 SNS를 검열하겠다. 예. 거기다가 네. 이후에 이제 후속 보도를 통해서 갤럭시 폰 네. 국내 모델에 대한 해킹 기술을 네. 예, 해킹 프로그램을 네. 요구를 했다라는 부분 추가로 이제 밝혀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의 일반 네. 국민들 대상으로 한 해킹을 네. 시도한 것이 아니냐. 네. 국정원이 갤럭시를 쓰는 카카오톡 유저들은 전부 다 일단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국정원에서는 거죠. 국정원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갤럭시를 쓰는 카카오톡 유저들은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맛만 먹은 거는 아니고 네.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 상대방 갤럭시 폰에 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네. 김광진 의원, 네. 청년 비례대표죠. 네네네. 네, 네. 최연소 국회의원인가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아이디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아이디도 참 데빌 엔젤 천사. 기억하기도 쉬웠어. 데빌 엔젤 천사. 요거를 네. 그걸로 이제 그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를 한 거예요. 아, 철학이 보이네요. 네. 철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디로 무료 어플을 배포합니다. 아. 영화 천국이라는. 아. 그래서 이 어플을 다운받은 사람은 똑같은 네. 아이디로. 네, 네, 똑같은 아이디로. 네네네. 이 어플을 받은 사람은 그 영화 천국을 다운 받은 사람은 이제 영화도 스파이어가 이제 심기는 거죠. 몰래 심기는 거죠. 그 해커 지금 그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이 네. 영화 천국이라는 어플에 숨겨져서 네. 내 핸드폰 갤럭시 폰에 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해킹 프로그램인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냥 나는 여기 뭐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영화 다운 받을 수 있고 네. TV 예능 프로그램 이런 네. 거 뭐 애니 뭐 이런 거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니까 네. 다운을 받는 거죠. 그럼 영화 천국을 다운을 받으면 이제 그게 심겨지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게 심겨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JTBC에서 시연 한번 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냥 내 핸드폰이 켜져만 있으면 그렇죠. 내 핸드폰 화면을 다 볼 수 있어요. 예예. 예. 주소록도 볼 수 네.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서 녹취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녹음도 네. 할 수 있는. 다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지난 7월 16일이죠. 네. 16일에 새정치연합의 정치 얘기 아니고요. 네, 경과, 정치 얘기는 경과 아닙니다. 얘기입니다. 경과. 네, 우리는 그냥 해킹이라는 예. 키워드를 지금 그렇죠. 금주의 네. 키워드를 그냥 네. 보는 거지. 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안철수 위원이 네. 위원장에서 진상위원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드디어 전문 분야. 전문 분야 나왔어요. 오랜만에. 네. 네. 그래서 이 안철수 위원이 진상위원장이 되면서 네. 세간에서는 이 안철수 위원장을 네. 진정 화이트 해커의 등장이다. 아,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이 해커라는 개념이 사실은 네. 두 가지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블랙 해커가 있고 네. 화이트 해커가 있고. 네. 블랙 해커는 아까 초반에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불법적인 접근과 그다음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그렇죠. 네. 하는 사람을 크래... 이제 블랙해커라고 얘기하고요. 크래커. 그렇죠. 크래커라고 얘기하기도 네. 하고. 크래커하니까 네. 과자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크래커라는 단어를 알기 쉽지 않거든요. 신도사님, IT 쪽을 좀 알아요. 신도사님이 오, 역시 네. 와, 좀 잡식다학한 네. 잡학다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잡식다학한 네.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는 화이트해커라는 네. 용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해킹을 방어하는 전문가들을 화이트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해킹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하면서 네. 화이트해커와 블랙해커라는 그 두 가지 지점들을 한번 연관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또 이런 구도에 있는 단어들이 있는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얘기할 때 네.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얘기를 합니다. 선의. 네.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 우리나라만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논쟁들이 있어요. 과연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네. 존재하냐? 존재하느냐. 예. 그 명분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킹이라는 이 키워드를 선정을 하면서 네. 지금 요 며칠간의 어떤 논쟁들, 뭐 네. 정치권의 뭐 공방들 보면서 네. 국정원이 어떤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네. 과연 그 해킹이라는 것의 명분이 네. 화이트냐 블랙이냐에 대한 논쟁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 해킹 자체 행위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 해킹 자체가 명분을 네. 가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그. 네. 그 화이트 해킹이라고 하면 일단은 네. 양지에서 동의를 얻고 네.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은 내 폰을 보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네. 인권 침해죠. 보는 것 자체가 예. 뭐 화이트인 블랙인 할 아니 근데 국정원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국정원이 이제 그 그렇죠. 화이트 거짓말도 아니고 네. 뭐였냐면은 아 화이트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국정원 보면. 입장에서의 화이트 해킹의 명분은 그건 거죠. 대북 상황을 네. 살피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네. 이제 구매를 했다. 네. 이게 약간 속보인데요. 네. 오늘 18일 네. 녹음일 현재 18일 낮 12시에 네. 용인 야산에서 네.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네요.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네. 죽었는데 그 유서에 그 국정원 해킹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네. 아닌데 네. 네. 국정원 쪽 이야기를 네. 자꾸 몰아가지 말고요. 네. 네. 자 우리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나 아이폰인지롱. 네. 나도 아이폰. 나도 아이폰. 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네. 아이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유독 그 국정원이 프로그램 배포하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해킹했었던 프로그램들이 네. 다 안드로이드 체제입니다. 아, 그렇죠. 예. 제가 그 이유를 네. 좀 알아봤더니 네. 네. 아이폰은 보안 체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죠. 공개하지 않죠. 예. 네. 그래서 해킹 자체가 굉장히 접근이 어렵다라는 네. 것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들을 네. 예, 해킹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네. 제가 재미있는 그 잡스 형님의 워딩을 하나를 좀 찾아냈습니다. 네, 네. 네. 그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어떤 한 신제품 프레젠테이션 장에서 자사 제품 특징을 이야기할 때 네. 애플의 DNA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 애플의 기술은 인문학과 결합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네. 네. 그 인문학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철학. 네. 예.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교양에 네.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문학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바탕 위에 애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 보안 체계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애플은 처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원칙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절대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지 않겠다. 네. 그 원칙을 정하고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보안체계가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된 건데 네. 제가 이 키워드 해킹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하면서 떠올렸었던 생각들은 그런 거죠.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철학은 무엇이냐. 해킹이라는 어떤 행위 자체가 네. 지향해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 예. 아니면 해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네. 침범해선 되지 않는 침범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인권의 경계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참고로 지금 이제 잡스 형님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는 절대로 이용자들의 정보를 보지 않겠다. 네네. 이미 애플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애플도 좀 일들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우리만 보겠다. 사람이 아이폰을 통해서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면 네. 그 GPS라든지 네. 그 왜 사건 우리 네. 처음에 네. 나타났잖아요. 네. 애플은 다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 뭘 검색하고 이때는 뭘 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의 마케팅의 어떤 소스로 네. 쓰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만 알고 있겠다. 네. 네. 네.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김영민 PD도 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 김어준 총수의 그 보안 통신 보안. 네. 네. 이번에 텔레그램도 뚫어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디서? 예. 네.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네. 가지가지 하는구나. 근데 뭐 뚫렸는지는 못 봐서 제목만 봤는데. 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뭐냐? 아이폰 아이메시지다.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로만 주로 이야기한대. 왜냐하면은 아이메시지는 애플의 그 철학처럼. 네. 애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딴 데서 딴 데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애플 서버에 그냥 남기겠다. 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절대 그 벙커원에서 얘기 안 한대요. 네. 나와가지고. 네. 실내에서 얘기하지 않고. 뱅글뱅글 예. 돌면서. 계속 걸으면서. 네. 걸으면서 한 장소에서 네.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네. 네. 이 해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해킹이라는 단어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네. 아니, 자꾸 우리 셋은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셋은 계속 정치 경제 얘기하는데 혼자 계속 끝까지 이 스탠스를 지켜보는 아, 이장님의 어떤 야, 이 어떤 이 프로페셔널. 예. 네. 예. 절대 키워드는 정치적인 네. 이야기와는 거리가 네. 먼 코너로. 우리는 네. 이장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온 국가를 핫하게 하고 있는 키워드가 이제 해킹인데 네. 네. 우리는 아니다. 아니 이장님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장님은 아니다. 네. 그렇다고 쳐줘. 그래서 이 해킹이라는 단어만으로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네. 과연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지켜야 될 진실이고 뭐가 네. 뭐를 캐내야 할 진실이냐. 네. 과연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해킹을 네. 해야 할 단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네. 예. 사실 국정원은 해킹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진실을 진실되게 전달하고 지켜주는 그런 곳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냐. 네. 그리고 해킹이라는 부분들도 무엇으로도 포장될 수 없는 사실은 행위가 아니냐. 예. 예.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좀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행위가 네. 정말 국민들을 지키는 행위로 좀 증거를 좀 제시하면서 네. 좀 억울하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없잖아요. 예예. 그냥 드러나는 정황은 전부 다 국민을 사찰한 것 같은 의혹만 있고 네. 그런 상태인데 뭘 정정당 뭐 우리는 믿어달라 하면은 예. 어떻게 믿겠냐고요. 네. 뭐 지금 사실 캐야 될 건 네. 민간인들의 어떤 정보가 아니죠. 네네. 국정원이 지금 캐야 되고 해야 될 건 정부가 지금 캐야 될 거는 네. 지금 뭐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도 그렇죠. 그것도 아직 안 캐고 있는데 지금 네. 돈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저것도 탄저균. 네. 아니 뭐 그런 걸 덮으려고 캐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걸 덮으려고 더 센 뭔가를 캐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네. 정말 해킹을 하고 싶은 것은 네. 국민들이다. 국정원을 해킹하고 싶다. 정말. 그러네. 예. 그러네. 그런 마음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답답하네요. 좀 국정원과 네.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정말 정치와 관련 없는 금지 키워드. 예, 예. 무관합니다. 네, 무관한. 네, 김희장님의 입장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탠스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금주의 키워드. 네, 해킹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다음 주. 네. 다음 주 금주의 키워드는 어떤 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네. 정치와 약간 좀 무관한. 무관한 걸로. 예. 예, 그걸로 준비해 주시고. 예, 그렇게 준비하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또 여러분들 몰아가겠죠. 네. 네. 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김인장의 금주의 키워드. 해킹. 네, 해킹.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 방송 48회 내가 보기나 방송. 이게 코너가 4개가 되니까. 네. 이제 네 번째 이장님 코너까지 오면은 네. 좀 지쳐. 지쳐. 네. 네. 네. 좀 지쳐. 기다리다 지치는 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네요. 맨날 늦게 오셔요. 아예. 아예 늦게 오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듣느라. 근데 이거 항상 보니까. 네. 애는 우리가 쓰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신우사님의 마음이 갑자기 혼나왔네요. 자, 이제 방송을 편집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주제를 하나로 하다가 이제 결론하고 한마디씩 하고 끝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김인장님 금주의 키워드 끝나고 그냥 예,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보니까 좀 뭔가 뭔가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편집할 때도. 네, 하다 보면 괜찮아. 마지막에 이렇게 할 만한 게 있을까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만한.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듣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명 PD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이 왜 슬플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없고 그 사람도 나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식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운전 중 누군가가 내 앞에 끼어들었을 때 화가 나다가도 앞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주면 화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를 인식하고 나에게 반응해줬기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조금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아준다는 것, 그 자체로도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반대말은 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나를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또 반대로 아주 작은 관심에도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인식과 무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변하게 하는 큰 힘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인 인식은 지속적인 관계이며 지속적인 관계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양육은 부교육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관계의 에너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인식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주소록이나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보면 내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만나 밥 한 끼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작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PD 생각이었습니다. 방송 듣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